우린 헤어져야 한걸. 서로가 말은 못하고 마지막 찻잔 속에 서로의 향기가 되어 지난 추억은 남기고 봐. 우리는 서로 눈물 흘리지 마요. 서로가 마음 같아도 후회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대 모습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 그대 내게 말로는 못하고 탁자 위에 물로 쓰신 마지막 그 한마디. 서러워 마지막 그 한마디. 사랑